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부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예? 부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참 여기까지 오기도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스스럼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잘못하면은 이런 무슨 복음과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은 오히려 비성경적이다라고도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과정적으로 쭉 해오면서 그의 여러분에게 3년 이상 정도 이 말씀 쭉 해오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건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편향적으로 일부적으로 막 부분적으로 해석했지 정말 구원 따로 축복 따로 복 따로 구원 따로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자. 그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구원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들어있다. 영적인 구원을 받는 믿음이 다르고 육적인 구원을 받는 믿음이 다르다. 믿음.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거나 감사하지가 못하는 이유가 불행하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에는 구원을 선포한 것인데 그 구원을 선포한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니까 우리가 한쪽 구원만 받았고 한쪽 구원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다. 다른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육적인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진다. 이 사실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었고 아멘도 했고 이번에는 육적인 구원에서 오늘은 특별히 아까 물었던 대로 가난을 이기는 법, 가난을 이기고 부자로 살아가는 법, 이것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육적 구원의 한 부분. 다음은 하나 남았어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오늘은 다 할 수가 없어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가나안 복음에 요절되어지는 말씀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나야죠. 가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느니라. 신명기 8장 18절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지금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가장 큰 거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 그렇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복음을 교회를 욕되게 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난하고 병에 걸려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병들게 사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사느냐. 병에 걸린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아래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난과 질병이 우리에게 형벌로 다가온 것이고, 예수님은 이 형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구원을 얻는 믿음과 육적인 구원을 얻는 믿음이 다르다. 영적인 구원을 얻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예표로서 나타난 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 것이다. 영적인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대가 치름이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영적 구원 받은 것이고, 육적인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가난과 질병이 물러간 이 가나안 땅,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받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은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그 믿음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씀 믿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자 되어지고 건강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아멘.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법칙이 나왔다 그랬죠.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난하기를 다 싫어하죠. 그죠? 예, 오늘날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분야가 뭐냐? 재정이라 그랬죠.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물질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물질과의 싸움. 사단이 딱 쥐고 있어. 물질을 딱 쥐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다 심어놨어. 뭐냐 하면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의 노예로 살게 하는 거야. 돈의 노예. 그래서 막 돈으로 지금 온 세상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 돈으로 난리가 났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돈으로 좀 묶어놔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섬기는 자리까지 올려놨어요. 물질이 있건 없건, 특별히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돈의 노예죠. 더 돈의 노예예요.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좋은 일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빌리로 다녀야 되고 꾸로 다녀야 되고, 빚이 많으니, 결과가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주의 종이 됐어요. 체주의 종이란 뭡니까? 이 돈을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보자 가라면 만나자 만나줘야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뭐냐,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 가난에서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모자라게 됐어, 모자라. 부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안영희 선생? 네? 풍성하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창조 원리 나와. 창조 원리. 생, 따라 생, 번, 충, 정. 뭐 창세기 1장 28절이야. 생육하고 번.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누가? 아 누가? 내가? 내가 이미 우리 선조들이 다 해먹었어? 그 우리 거는 없어 지금? 다 해먹어가지고 우리 거는 없어? 더 많아 더 많아 지금 더 많아 개발할 게 가질 게 더 많아, 그때부터 더 많아졌어, 우리가. 물고기 숫자가 그때가 많았을까? 지금이 더 많을까? 과학적 발전이 지금 더 많아, 지금. 할 게 엄청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주셨는가? 눈에 보면 물질을 더 많이 주셨어, 물질. 물질이 한이 없이 많아. 학교에서 보면 은과금도 다 내 것이다, 모든 거. 이제 조금 과학이 발달하면 저기 우주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별들, 별들이 뭐예요, 그 별들. 별들이 뭐예요, 거기가 다 이렇게 뭔가가 이게 형체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 별들 중에 우주에 있는, 뭐 따로 있는 별들 중에 다이아몬드만 있는 것도 있고 이 지구상에 가져오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광석?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 운석 요만한 거 떨어져가지고 얼마예요, 그거? 엄청난 거 저기 다 있어요. 그건 누가 먼저 가가지고 가져오면 내 거야, 그거. 개발해가지고. 그렇듯이 이 땅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엄청나게. 오늘 우리 추집사님하고 점심 먹어서 이야기 하는데, 여러 이렇게 세계를 다 다니잖아요. 어디 저기, 오렌지 밭이라 그랬어요? 녹귤. 어디로 했죠? 나라가? 남아공화국이요. 상상도 아주 크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냥 어마어마한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 다 먹고도 살아. 브라질 가면 또 커피. 캘리포니아 가니까 거기도 귤인가 뭔가 있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것만 가지고 온 인류가 먹고 산다면 그것만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 이 어마어마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쓰도 쓰도 평생 못 써.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게 모자랄까봐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다 갖다 쓰면 하나님께서 모자랄까봐, 여러분의 몫이 있어. 여러분의 몫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시니까 유산으로. 유산으로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원통하다는 게 뭐라 그랬다고? 내 거 주신 거 하나도 안 쓰고 온 거. 아휴, 이게 다 내 거였어. 이게 다 내 거였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법칙을 알죠. 그래서 오늘은 가난 이기는 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까지 하는. 그러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해주셨건만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을까? 우리 얼마나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그렇지만 우주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우주 가요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그 저기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를 만든 이 미국이라는 데가 아직도 세계를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모든 벤처나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시작돼. 희한해. 이건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전기차 만든 거예요. 전기차. 뭐 전기차 우리도 있지만은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이디어, 이 창의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화성에다가 이거 쏘는 거예요. 화성 거를 갖고 오고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화성으로 가서 인류가 그 화성에 그걸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 우주 뭐 예를 뭐 너무 크지만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번 중정. 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우주 만물 이 땅의 물질을 왜 만드셨어? 누구 주려고? 누구 주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하나님 누구 주려고? 여러분이 왜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들고 그렇게 죽고 막 힘들어도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면서 해요. 나중에 한 거 누구 주려고? 누구 주려고? 아, 그 솔직하게 얘기해. 누구 주려고? 당연하지. 뭐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 아시다 말이에요. 누구 주려고 만들어 놓으셨다고? 또 우리대. 누구 주려고? 아, 누구 주려고? 그래요. 나를 주려고. 그런데 나를 주려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나는 필요하고 안 받아. 안 받고 안 쓰고 막 그냥 그건. 나는 내가 혼자 내가 살리라. 땀 흘리고 내가 살리라. 일을 악물고 내가 해서 살리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부여를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게 못한다. 못 산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못 산다. 시간은 가고 경쟁자는 많고 나 혼자 생각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다 남들 이미 생각한 것이고 내 혼자 연구해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연구해서 개발해서 쓰고 있고 항상 난 뒤처지고 노력해봤죠. 그런 거.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아버지 내게 유산을 이렇게 다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두 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는 못 믿게 하는 걸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고개 가려나는 거예요. 마귀가 뭐 못하게 야 유산 쓰지 마. 네가 아버지가 주신 거 유산 쓰지 마라고 그거. 네가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 쓰면은 네가 언제 나하고 동부하고 친구하고 살 수가 있어. 어? 네가 나하고 친구 동부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곧 싹 맨날 옆에 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틀리다 그랬죠. 그거 잘하는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하도 내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분이 이정호 목사님이야. 유혹이 물어봤다 나중에 유혹이 미혹이 뭐 틀린 거. 어쨌든 우리로 하여가 유혹과 미혹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유산도 못 쓰게 하고 믿음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자 법칙이 있어요. 법칙. 성경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부자가 되어지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을 하나님의 아버지 유산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사용하는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유산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법칙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부자는 이런 부자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법칙이라니. 미국이 그래도 부자 나라. 미국이 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주는 나라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죽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까? 부자니까 주는 것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부자니까 주는 걸까? 아니, 주다 보니까 부자가 됐을까? 진짜 얘기해 봐, 솔직하게. 주다 보니까 부자 됐다. 이게 법칙이야. 할렐루야. 또 그게 또 맞아. 부자 되니까 또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 왜? 하나님 법칙이네. 주라! 줘! 그리하면, 어떻게 돼? 그리하면 뭐에 다? 자, 한번 해봐,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제. 너에게 주면은 너에게 준다. 너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떻게 주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꼭 너, 딴 데 안 주고 너한테, 너가 누구예요? 너가 난데 누구야? 뭐 했어? 준 사람. 네가 내 말 법칙대로, 부자가 되어지는 법칙대로 한 자에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걸 믿어야 믿어. 이걸 이제 믿어야 무조건 되고. 진짜 우리가요.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받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는 사람이 부자죠. 한국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없대요. 대한민국 외에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아멘. 우리가 잘 돼서 한강이 기적이 아니요. 이 땅에 성령의 폭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장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었어요. 가장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의 GNP와 관계없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 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는 나라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는 베푸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주는 나라에 주는 나라 주는 거죠.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 되는 거. 주다 보.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주다 보니 부자 되고 부자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람이 뭐예요? 주는 사람이 뭐예요? 주는 사람이 뭐예요? 부자. 주는 사람이 뭐예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가난한 거. 그래서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통장은? 하나님 나라의 재산은? 땅의 거는, 땅의 부자는 뭐예요? 뭐 해야지? 모아야지. 모아의 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주는 거예요. 땅의 부자는 아무리 가도 3대밖에 못 가. 모으면 3대밖에 못 가. 3대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도 흔들려요. 이상하죠. 100년, 1000년, 만년 갈 줄 알았지. 만년 갈 줄 알았지. 삼성 정도는. 반도체 시장 깨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오너 될 그런 인물이 지금 감옥 가 있고 뭐 되겠어. 아무리 안 떠오르다. 세상 부자 모아서 뭐 하고 개발해서 뭐 한 건 3대 키로도 3대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자는 기본이 1000대. 할렐루야. 조금 하나님이 보너스 주시면은 만대. 할렐루야. 절대로 넘어지고 실주하고 실패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 주신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뭐라고? 주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실질적인 없어도 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뭐 있어야 주죠. 갯벌도 없는데 뭘 줍니까? 저는 이런 설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준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만든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 주라. 알았어요. 여러분들 주라. 주면은 되는구나. 이 하나님 법칙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고는 싶은데 그 주고 못 살아. 못 줘. 그럼 그 이유를 알고 그걸 알아야지. 이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16장 1절.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누가복음 16장 같은 데 가면은 아까 제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옆에다 써놔요. 그러면 이게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6장 38절 그거다 써놓으면 16장 1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로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16장은 여러분 난해 성경 구절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절대로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해석해줘야 돼. 해석도 능력, 해석에 능이 있는, 해석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석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뭘로 성공했어요? 요셉 뭘로 성공했어? 해석이야. 해석. 꿈보다 해석. 다니엘이 뭘로 성공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아무도 못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달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고. 그래서 좀 색다른 말씀 드려야지. 누가복음 16장은 특별히 재물, 이 물질 축복을 받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에. 그 절대로 이상하다. 여러분 실력을 내가 비하시키는 아니지만 안 돼. 이거는 정말 해석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난해 기절이야. 근데 이거 아무 금방 풀려버려. 금방 풀려버려. 자, 제자들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이 있어서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2절에 보니까 네가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잘렸어.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물질을 맡겨놨는데 물질을 낭비했어.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그걸 다 보니까 너 너무 낭비했었어. 안 돼. 해고.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걸 관리하고 사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다른 뜻으로도 또 은혜를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관리하라. 예수님 그래서 종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관리하라. 사용하라 하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자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놓은 거 하면은 이 청지기가 맡긴 이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물질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낭비. 낭비가 뭐예요? 낭비가 무슨 뜻이야? 어떻게? 그렇지. 잘못 썼다. 주인이 원하는 것 말고 딴 데로 썼다. 다른 통로를 썼다. 헛되이 사용했다. 이게 낭비죠. 주인의 뜻하고 어디 맞지가 않아요. 자, 다른 데로 썼어. 다르게 사용했어. 헛되이 썼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해고했지. 해고했으면 어떻게 돼? 부자가 돼? 가난하게 돼? 그것도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생육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다 주셨는데 가난한 거예요. 지금 유산이 있음에도 가난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낭비했어. 주시지도 않은데 낭비했다고요? 낭비했어. 낭비했다면 마구 막 썼다는 게 아니라 낭비했다면 다른 데 썼다. 헛되이 썼다. 그 낭비란 말. 그러니까 여기서 해고시켰다면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안 준다. 일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일을 못하게 하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알겠어요. 자, 우리가 낭비한 것이 뭘까? 낭비한 것이 뭘까? 예수님 말씀을 더 쭉 봅시다. 11절. 이제 11절 봅니다. 자, 11절. 이건 좀 여러분들이 오후 이 시간에 조금 정신 차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걸 막 뭐냐, 가나안 복음을 그냥 막 어거지로 감정에 호소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의 체계를 이룬 그런 복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요거 좀 봐야 돼. 11절. 너희가 만일 시작.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했다. 돈 관리에 충성하지 못했다. 낭비했다. 충성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 간단한 건 이런 데 걸려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렇지. 뭐 좀 말씀 이상하잖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도 우리가 돈을 두 주위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재물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 뭐 조금 헷갈리지 지금. 자, 그다음에 또 구절 봐봐. 구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요? 요거 아는 사람 빨리. 내가 현상금 만 원 걸었어. 빨리. 저녁 사드릴 거야. 응? 아,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재물을 뭐 하라고? 친구를 사귀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응?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 돈이 다 떨어지면은 그들이 너희를 잘 대해준다. 용주할 처소. 잘 대해준다. 도와줄 것이다. 그 이게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아멘. 어디서 들었어? 들었지? 기억나지? 재물의 특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재물이 의로워요? 불이에요? 재물 자체가 이것이 보면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의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나 재물 이게 자체의 특성은 뭐예요? 의로와 불의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불의한 재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의한 재물 돈이란 말이야. 돈 가지고 이 불의한 이거 의로운 건 아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의롭게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보면은 돈 자체를 뭐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보신 거야? 불의한 거다. 돈 자체는. 불의한 걸 뭐라 해? 의롭게 사용하는데 뭘 하래? 돈으로 친구 많이 사귀어 놓으라 이 말이야. 그 뜻이거든. 돈보다 중요한 게 뭐야? 친구라는 거야. 예수님 볼 때. 친구 많이 사귀어 놓고. 그 친구를 네가 돈이 없으면 친구가 너 도와줄 거 아니냐? 이해돼? 이제? 그쵸? 이게 지혜롭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지혜롭다. 이게 돈을 가지고 쓰는데 어떤 주님께서 여기서는 돈을 그렇게 의롭게 써라, 가치 있게 써라. 그리고 친구를 차라리 돈을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으면은 너희들이 그 돈 갖고도 그러니까 돈을 좀 가치 있게 쓰는 거야.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네가 돈이 없어 힘들 때 걔네들이 너 도와줄 거 아니냐. 이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 이제 해석이 돼 안 돼? 무슨 뜻이야? 재물의 그 재물 자체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야. 불의한 재물을 뭐 하라고? 충성하라는 거. 주인이 줬으니까 그 돈을 충성한다는 무슨 얘기? 돈을 잘 관리하라. 돈을 잘 쓰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돈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 돈을 의롭지 않은 돈으로 맡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누가? 그 다음 읽으라는 얘기죠. 누가? 참된 것은 너에게 맡기니. 주인이 돈보다 더한 것, 돈부터 시작해줘 더 많은 것을 너에게 그에 못해서 맡기겠느냐. 뭘 못했어? 관리 못했다. 관리 못했다는 뭐야? 1절에 낭비했다. 다른 데 썼다. 헛되게 썼다. 응? 이해돼?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면은 네가 이것도 제대로 안 쓰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니? 더 많은 것을 네가 가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좋은 것, 유산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위 이 말씀대로 불의한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 돈은 여러분 물질은 유혹이에요.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불행한 일 배후에는 다 돈이 있어요. 그 불이한 거예요. 사실.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돈하고 여자가 있다. 경찰들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돈 싫어하는 여자는 없다. 아닌 척 해도 정말이다. 돈에 이렇게 지는 사람, 돈을 낭비하는 사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내가 유산 전부 주는 걸 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을 알아보려면 돈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돈 앞에 믿음 드러나요. 그게 이게 믿음 드러나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누구든 다 똑같아요. 여기서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돈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써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법칙인데 아까 주라 그랬잖아. 주라. 주라.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누가 6장 38절 생각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지요. 그것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땅을 판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오고 안 드렸다.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성도 반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럼 살아남았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기서 달려있는 거죠. 달려있다. 자기는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숨긴 게 숨긴 거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요 드린 것도 보지만 숨긴 것을 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보잖아요.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지 뭐. 저도 여러분 헌금 봉투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감사한 거 봉투 가지고 제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엑스도 보고가 올라오니까 엑스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걸 보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부의했고 물질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충성하지 못한 거지. 순간은 하나님 거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다른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다른 일을 하나님께. 너 그거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다른 것을 맡기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 11절 12절 보면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되는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해돼야 안 돼, 이 말씀이. 이 기절 이해돼야 안 돼요. 해석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충성하지 못했지요? 이, 너희가, 너 충성하지 못한 거 아니냐? 낭비, 너가. 어? 누구 것을 숨겼어요? 주인의 것을.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누구 거야? 남의 것.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 것, 마땅히 너희 몫,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야, 이 말씀이요. 12절 말씀이요. 만일 남의 것을 봅시다. 남의 것. 이 남의 것이 무엇이 남의 것이냐? 너에게 있어. 너한테 있는 것 중에서. 남의 것이 있다, 남의 것. 지금 너희 중에,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남의 것이 있다. 그 남의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찾지 마세요. 써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두 가지가 남의 것이야. 두 가지가. 돈 벌면은 세금 떼 안 떼? 떼면 그 세금이요. 세금은 내 거요, 정부 거야. 그 내 걸로 하면 뭐가 돼 이제? 탈세범 돼. 잘하네. 옛날에 사업 해봐서 알아? 세금 잘 냈어. 가이사의 것은 내가 벌었지만 그 누구 거야? 가이사의 나라 거야. 세금은. 내 거라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여기서 12절 다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요 남의 것이 어떻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것에 뭐 함께 아니하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자 누구 것을 아니 여기 이거 성경 누구 것을 내 것이 뭐였어? 여러분의 것이 뭐야? 유산. 지금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유산. 그 유산을 죽였느냐 유산을 못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지. 왜? 남의 것을 지금 우리가 충성 안 했지. 특별히 세금은 꼬박꼬박 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은 충성하지 못했어. 응? 하나님의 것은 충성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것을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 그대로 말씀드려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목에 몇 개 이제 칼이 들어와도 지금 이 말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목사님도 모아놓고도 계속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우리 조선인지 몰라도 원천 징수로 떼고 그거 안 주면 탈세범으로 몰려가지고 벌거물고 감옥에 가야 되니까 냈는지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떼어.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자유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보면 어쩔 수 없잖아. 약하니까. 숨겨놓기도 빼놓기도 하고 반으로 자르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계산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헤아리기도 하고 누가 보면 6장 38절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계산했냐? 그대로 된다. 요 계산하고서 크지를 않아. 이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그걸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충성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뭐한다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뭘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 걸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할렐루야 또 아멘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 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외에는 하나님 법칙이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11조하고 여러분들이는 감사헌금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의 것이래. 봉헌물은. 이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거라. 이 재물, 이 불의한 돈, 이 돈, 돈, 까짓그 돈. 그 돈을 잘 관리, 충성하는 것이 11조와 봉헌. 하나님의 것, 이 남의 것, 남의 것을 너희들이 잘 써야 되는데, 잘 줘야 되는데, 왜 딴 건 다 하는데, 내 것은 왜 너희들이 도둑질 안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것도 내 것도 아니다. 만약 그것을 내 것으로 가려서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줄 거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만 제대로 나오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 그거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물질 어려움이 없어요. 뭐 잘 지금 여러분 잘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여러분 지금 책망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전혀 아니야. 이거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찔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 것도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은혜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 집에 양식은 11조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기 다 들어있어. 여기 다 들어있어. 부자가 되어진 법칙이다. 자,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라. 주라. 남의 것을 주라. 주라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걸 뭐라 그래? 드린다는 거 아니야. 주다 드린다. 하나님께 복 드린다. 11조 드린다. 드린다는 거예요. 주라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하면 그 후인으로서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죠. 더 이상 뭐. 이거 한번 안 해보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번 투자 한번 해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교회가 여러분 큰 어떤 그 체험이 있고 부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사용해서 일어난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물질적인 이와 같은 큰 불을 맛보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큰 이 물질 부흥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거부가 되어지는 분이 반드시 나와야 돼. 반드시 나와야 돼. 십일조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11조 단위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11조 단위가 높아진다는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못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유산을 쓰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난 하나님 100만 원 정도 11조 100만 원 해봐. 그러면 뭐 미쳤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11조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평생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물질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사람 그런 사업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충성이 그게 충성이에요. 뭐 충성 뭐 어떤 복, 어떻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복 받으려면 그거 충성해라. 내가 내 거 그래 그 내 거 아니다 하니까 다 막아주겠다. 다른 데를 세는 거 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자꾸만 네 삶과 네 사업에 내가 계속해서 축복의 파이프를 연결해줘서 모두 그 형통하도록 되어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아미 한번 해봐야지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 믿고 이거 한번 해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체험도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왔는데 안 하려면 아예 안 하지. 흉내만 내다가.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흉내만 내서 안 되는 거예요. 짝퉁이요. 짝퉁. 여러분 뭐에 목숨 걸고 한번 살아볼까. 어디에 목숨 걸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어져 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한번 목숨 거세요. 말씀에. 여러분 믿음에 한번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다른 데 목숨 쓰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 목숨 시간도 보내지 마시고 믿음의 말씀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저는요 진짜 이거 안 해서 11조를 안 해서 망한 사람 많이 봐도 11조 많이 해가지고 망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 못 봤어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으로 충만해져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이잖아요. 광야는요. 모으는 곳이에요. 모으는 곳. 만나 어떻게 했어? 하루 하루 하루만 오니까 어떻게 했어? 만나를 나가가지고 막 어떻게 했어? 모았지, 모았지 막 그냥 막 먹어요. 모으니까 그것이 보존돼야 안 돼요. 다 알면서, 알면서. 가나안 땅 뭐 하는 곳이에요? 뿌리고 심고 뿌리는 곳이죠. 열매는 참고 있는 곳이에요. 열매는.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주는 땅이라. 한 번도 주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 주게 돼 있고. 한 번도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모르고 적자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신앙 복을 받으면 주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 주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것.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참 많이 이걸 묵상 많이 해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 내일부터 가가지고 다 아는 사람 있으면 다 이걸 가르쳐줘. 가르쳐줘. 얘기해줘.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 가르쳐줘. 16장 1절부터 읽어가지고 가르쳐주라고.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해고다. 내 유업을 받지 못해. 왜? 쓰지 못합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 남의 것이 뭐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부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뭘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막 가져와라, 많이 가져와라, 너 더 가져와라.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 하나님이 가져. 하나님께서 언제 드시는 거 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갑에 들어가는 거 봤어? 그 다 하나님께서 이거 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집에.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받았다. 그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나? 그리하면은 그때부터 쏟아지는 축복. 쏟아진 이 복을 한번 누려보고 한번 사셔보라. 한번 누려봐야지. 응?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학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 감람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것을 거기서 충성하지 못했으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것을 인정하고 그 불의한 재물은 너희들이 충성한다면은 말씀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아멘.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에요. 가만 누워가지고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라는 믿음은 이미 지났습니다. 영적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유산 막 받고 막 살아야지. 우리 보고도 내가 저 권사님, 장로님, 저 집사님 닮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나도 제발 나도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제발 나에게도 비교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교회 다니면 돼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겨놓은 것도 보시오. 감추는 것도 보시오.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충성.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나만 볼 때 하는, 깜깜할 때 하는 충성. 해보자고. 해보자고. 여러분한테 도적질했던 뭐 도둑 뭐 이까지 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이유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를 제일 우선, 말씀을 제일 우선해서 살아봐라. 그러나 너희는 항상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그것 때문에 넘어가더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부자 되어지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내 것,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네 것이 된 너의 것을 주겠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몫으로 내 몫으로 주신 것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몫을 너희가 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와,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이 하나님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도 인간이 부자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 주어지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 준 게 얼마나 크겠어. 그거 한번 누려보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믿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는 것이.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언제 가장 목사도 시험이 들을까 안 들까? 에? 내 일로 시험은 안 들어. 양들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시급 핏대 올려가지고 설교 딱 해놓은 뭐 기도합시다. 그 다음날 기도할 때 한 명도 안 나와. 아, 나는 역시 설교를 못하는구나. 설교에 나는 능력이 없구나. 앞으로 설교하지 말아야지. 말 좀 아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아침에 그냥 그렇게 그냥 어제와 다른 내일이 올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 새벽이 있다. 그래도 새벽에 한번 기도해보자 했는데 역시 아무도 안 계시면은 나는 내 능력을 의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말만 번지르게 하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목사에 불과하구나. 또 저는 자책하고 시험에 들겠지.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은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새벽에 말해요. 새벽에. 자, 우리 새벽 나오신 전철 장로님.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게? 늦게 하면 많이 오겠어요? 한 6시쯤부터 할까? 새벽을? 새벽 때 아니, 오늘 여기서 정해요. 여기서 그냥.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좋겠네. 좀 막. 그럼 지금 5시 하니까 5시 한 반에 하면 그 조금 날까요? 아니, 장로님 얘기했어요. 그 전장로. 우리 새벽 기도 대장이에요. 새벽 기도 대장. 어쨌든 추석 한 번 나빠져요. 그럼 겨울은? 예. 네. 까지는? 5시 반. 5시 반이면 좋아요? 6시 말고? 5시 반. 그 다음에 여름에는? 5시 하고 30분 왔다 갔다 하는 거네? 내일부터 다시 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고? 나 그걸 얘기 안 했어. 그럼 5시 반에 해도 괜찮죠? 하나만 하면 안 나올 거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한 분이라도. 자, 하고. 전철 장로님 지금 하고. 우리 그 이대호 장로님도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에 늘 많이 자주 나오시고 하는데 우리 이 장면 어때요? 다시 반 괜찮고 네. 안영희 선생님은 다시 반하고 관계없어. 어? 알았지? 그렇지만 다시 반에 깨가지고 기도는 해. 알았지? 누워서도 해. 누워서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뭐 무릎 꿇고만 아니야. 누워서 해도 되고 뒹굴어가면서 해도 되고 관계없어. 그럼 뭐 내가 보니까 다 참한 운행에도 오실 분들인데 그랬네. 그런데 또 다시 반에 우리가 하면은 다시 딴 데서 오시는 분들은 어떡하지? 응? 그거는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그렇게 하는 원칙으로 삼고요, 장로님. 네. 근데 장로님 제가 이렇게 물어서 하지 말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에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예. 5시 반.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 조금 시간을 유예를 줘가지고 내가 1부를 5시 할 테니까 이 정도 못 했으니 2부 4시 반부터 해. 어? 네? 그건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해? 아 그래요. 우리 조일정 원사님의 강력한 반대 의사 때문에 그는 안 되는 걸 하고 5시 반이면은 그래도 좀 좀 내가 열심히 내서 좀 나와 보겠다. 지금 여기만 얘기하는 다른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은 관계 없고 여기서 손 들어 봐요. 역시 아무도 없어. 예? 5시는 못 나온다고? 5시 반이면 좋다 이거지. 5시 반을 일주일 동안 5시 해. 그죠? 5시 하면서 오신 분들 자꾸 광고하는 거야. 일주일, 5시 반에 합니다. 3월까지는 5시 반에 합니다.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5시 가는데 5시 반에 나와도 괜찮아. 괜찮아요. 가서 나와도 괜찮아. 아, 우리 교회는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른 분도 시키고 하는데 전철 장로님, 전에 그, 여기 저번 주 화요일인가 뭐 여기 수요일인가 이종 목사님 그때 병원에서 못 나왔을 때 두 사람 왔었죠. 어떤 여자들 기억나죠? 처음 왔죠? 처음 왔죠. 제가 그 양반들 때문에 몇 시에 집에 간 줄 아세요? 8시 갔어요. 8시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끝나고 나 기도를 하는데 엄청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좀 지나니까 기도 참 열심히 하더라 하고 나도 은혜 받다가 1시간 지나서 2시간 지나니 왜 집에 안 가나 좀 가라 집에. 어휴,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나이 한 50, 60대 된 것 같은데 어디서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 방언하면서 그냥 중국 찬송 나오고 하는데 중국 찬송이요 기본이 10절이 10절 짧은 게 9절, 10절이래. 그러면 긴 거 한번 시작하면 30분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래서 기도를 한번 마음속에 나중에, 야. 또 우리 교회 기도에 빈 공간을 채워주러 왔구나.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구나.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야, 천사. 그래서, 또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더라고. 그 기도 그렇게 많이 해주고 가더라고. 기도를 뭐 그렇게 많이 해주니 고맙더라고. 기도는 어떤 분이 하느냐? 내가 기도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꼭 좀 미안해지고 나한테 좀 찔리는 분 이런 분들이 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도 은사. 그러니까 새벽에 훅쩍 지나가서 나 괜찮은데 아 기도 안 했는데 찜찜해지고 이런 분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이런 분은 기도하셔야 돼. 이런 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 몇 가지. 내일이 바뀌고 아침이 바뀌는 꼭 의무와 책임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그 입장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일이 이르면 내일이 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내일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내일이 나는 꼭 필요한데 그런 분들 꼭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하세요. 어디서든 새벽 골든타임 하나님 주 골든타임. 제 부자 되는 법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어. 전 알려드렸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아멘.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거 못한다면 이거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좋은 곳을 한 번도 체험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가.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